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네덜세 즈음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최수상위원구 서저가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김정은 원수의 정욕적인 영도에 의하여 지난 4년간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강화 발전됐으며 미제와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백승의 육사만을 새겨왔다고 격찬했습니다.